있어 끝없는 사막 끝에 눈부신 도시는 항상 닿기도 전에 사라져버려 내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서 멀고도 험난한 여정을 하겠어 아무것도 확신할 수도 기약조차 할 수 없어도 어디서 불어왔을까 금빛 노래 두 눈을 감아보니 조금 더 선명해진 그곳이 아름다워요 저 빛은 커져 No pain, no gain 이곳은 미지의 세계 열 손가락 모두 적혀 We are one, we are one No here 수많은 시간들이 우릴 스치고